우리 불 가는 창가에 앉아 나는 일기를 쓰네. 장군님 모시는 존사의 신용 뜨겁게 불태웠던가. 세기요 보자 나의 얘기 양심의 자욱이요 속삭여 보자 나의 얘기 인생의 자욱이요 새타연 종이를 골로 삼고 나는 비추어 보네. 장군님 따르는 충요의 마음 샘처럼 정갈했던가. 정네 장군님